잊어서는 안 된다. 통학꾼 목숨 다 바친 자작곡의 역사를 누굴 위해 들었던가. 그 깃발 찢기던 그날 저 하늘 저 구름도 눈물이 앞을 가려 자작곡의 이 언덕을 비켜가지 않더냐. 잊어서는 안 된다. 통학꾼 목숨 다 바친 자작곡의 역사를 누굴 위해 들었던가. 그 깃발 찢기던 그날 피 맺힌 가슴 맺힌 그 하늘 어찌 풀까.